남조선의 참여연대가 10월 27일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을 서두르는 괴뢰패당을 규탄해서 런칭을 발표했습니다. 런칭은 이날 국방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서 사회가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앙에 빠져있는 지금은 남조선 미국 일본 정보 공유 약정 체결, 개성 공업 지구 폐쇄, 사드 배치 결정 등 현 정권의 수많은 실책과 비정상적인 행보에 누가 어떻게 개입했는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